신년 예배 말씀으로 함께 읽은 1절부터 14절 본문에서 양떼를 지키던 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전에 4주의 기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부르고 성탄절이 지나고 2주의 주일을 성탄절로 더 지킵니다. 공교롭게 지난해 성탄절은 주일이었기 때문에 성탄 후 오늘까지가 성탄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구유 장식도 있고 대림초의 장식들도 있는데요. 원래 오늘 이번 주까지 성탄절 장식을 하고 성탄 찬양을 부르는 것이 교회력 전통에 맞습니다. 설교도 그래서 신년인데 일반적으로 신년 설교 하면 어떤 희망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탄 설교 안에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2017년 새해가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오늘 아주 동해안에 가신 분들은 해를 볼 수 있을 만큼 날씨도 맑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배 시작과 함께 우리가 보았던 그 모 방송국의 영상처럼 빛이 떠오르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빛이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 더 나아가 이 사회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기를 기도합니다. 썩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저도 이제 41살이 되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나이 먹는 게 반갑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이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나이 세월을 반대한다 뭐 이런 말이 나이듦을 반대한다 백옥주사, 마늘주사 그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지. 게다가 성경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잠언 16장 31절에 있으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Gray hair is crown of splendor. 회색 머리는 나이가 들어서 흰 머리는 영광의 왕관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 뒤에 그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31절 말씀에 곧 뒤에 붙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나이가 들수록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공의로워져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살을 약관이라고 부르고 30살을 이립이라고 부릅니다. 뜻을 세운다. 40살을 불혹이라고 부릅니다. 유혹이 없다. 50을 지천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됩니다. 60을 이순이라고 부릅니다. 이순. 들려지는 모든 것이다 순하다 라는 뜻입니다. 70을 불유구라고 부릅니다.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어김이 없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만큼 우리에게 적지 않은 책임입니다. 한 살의 나이가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안 그러는데 나이가 들었나 봐요. 제가 굉장히 오래 해도 이렇게 불을 마시는 일이 없었는데요. 시작된 2017년의 항해 주님을 우리의 선장 삼아서 주님을 우리의 목자 삼고 이 험난한 항해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배경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서쪽,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으면 남서쪽 10km에 위치한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성지순례를 가도 베들레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은 크리스마스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열려져서 관광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일반인들은 평상시에 베들레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거주지이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그들의 거주지를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넓은 목장이 있는 곳인데요. 산악지대도 있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용 이 가축들을 공급하는 목장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이 참 놀랍죠. 그곳에서 자란 양과 소와 염소들을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용 가축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운영하는 하청 목장입니다. 하청 목장. 당시의 목자들은 자기 양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목장 주인의 양을 위탁받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양떼를 돌보는 것은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이 양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에 비록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양을 바칠 수는 없지만 내가 정성으로 돌본 양이 하나님께 바쳐지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양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양을 정성껏 돌본다 그래서 내 재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용의 양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성껏 그 양들을 돌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베들레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700m 정도의 산악지대이고 마치 벌집처럼 석회암 동굴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관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부간에서 태어났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집의 마부간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동굴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말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지금도 말을 좀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는 드물죠. 몇몇 분들 때문에 정씨 선물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갖기 힘듭니다. 당시에 말은 군수물자였습니다. 개인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집차 같은 겁니다. 집차.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갖고 있을 수 없었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구유는 아마 동굴에 있는 말의 우리를 그냥 빌려서 또는 무단으로 사용하셔서 태어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목자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금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달했던 결론은 목자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비천한 목자가 예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였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대신 성육신의 신비와 같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비천한 여자가 예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증인이 되고 가장 비천한 목자가 예수의 탄생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패러독스, 역설로 가득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낮아짐이 높아짐이고 약함이 강함이고 가난함이 부유함이고 섬김이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탄생과 예수 부활의 신비를 알고자 한다면 목자같이 되어야 되고 마리아같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의 황제는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이죠. 로마의 첫 번째 황제. 거기서 이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숭배받기에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숭배받기에 합당한. 하지만 성경은 온 우주의 역사를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말 구유에서 태어나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한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함을 추구하고 높음을 추구하고 부유함을 추구하고 다스림을 추구하는 2017년이 아니라 약함, 낮아짐, 가난함, 섬김의 도를 따르는 2017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17년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그것을 목자들에게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목자들에게 배우기 원합니다. 2장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누가복음 2장 8절. 누가복음 2장 8절. 요 한 절의 말씀. 네, 얼마나 많은 그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드린 공동체 기도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지킵니다. 지킨다는 뜻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먹이고 돌보다 라는 뜻입니다. 낮에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는 일은 먹이는 거죠. 피들. 피. 약간 딴 얘기인데요. 이 목회자들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성도들을 이렇게 먹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물론 밥을 먹이는 거에도 물론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먹이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당연히 있죠. 어저께 이제 교회 일을 마치고 10시쯤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막 교회를 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굉장히 이상하셨어요. 목사님은 어저께 교회에서 자기는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겠다 혼자서 그러셨고, 저는 아니, 우리가 이거를 안 드리고 가족과 함께 있겠다고 없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갔었는데 부담이 있었어요. 목사님의 그 나는 교회에서 성구영신을 맞이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또 집에 가서 더 부담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는데 문이 열리면서 누가 내리시는데 두루마기를 입고 내리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목사님이시죠. 요즘에 그 약간 유행이 있어요. 성구영신 예배 때 두루마기 입는 게 유행이에요. 이거 오정은 목사님이 유행시킨 건데요. 굉장히 아주 고급스러운 두루마기를. 어저께도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서 아니나 다를까 기독교 TV를 틀었죠. 11시쯤에. 그랬더니 반야월교회 성구영신 예배가 생중계되고 있었고, 또 분당 만나교회 성구영신 예배가 생중계되면서 정말 뭐 성구영신 예배는 한 번밖에 못 드리기 때문에 11시부터 12시 넘어가는 그 시간에 그 본당이 매어 터져요. 꽉 차가지고. 아,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송구한 마음이 있었어. 성도님들에게 성도영신 예배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근데 잠깐 느낌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알 수 있어. 저는 확신합니다. 2016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1년의 시간만큼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하니라 나는 사모가 즐겁게 성도의 목신을 5,4,3,2 막 소리치면서 맞이했습니다. 먹여야죠. 목자들은 양떼를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베두인이라고 하는 아랍의 유목민들은 100여 종류가 넘는 식물들의 속성을 다 안다고 합니다. 뭐가 독초이고 뭐가 약초이고 어떤 식물이 계절성이고 어떤 식물이 단연생이고 어떤 식물이 어떤 약초가 있고 어떤 것을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은지를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아랍의 목자들을 연구해 봤더니 271가지의 식물과 덤불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었다. 전문가죠. 우리가 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떤 게 양에게, 염소에게, 소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 낮에 목자들이 양에게 하는 일은 양을 치료하는 거죠. 양 중에서 병든 양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목자라면 다리 저는 양, 움직임이 굼뜬 양, 혹이나 몸에 부스러기가 난 양, 상처가 입은 양, 부은 양들을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그들은 양의 눈과 귀와 입과 코와 발굽들을 확인하고 체중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아보고 그들의 배설물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다양한 병들의 초기 증세를 살펴야 그 병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한 일 다음으로는 병자들을 고친 일입니다.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목자가 밤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밤에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맹수도 도적도 아니라 바로 밤입니다. 어둠이죠. 어둠. 오죽하면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에서 그건 점진적인 건데요. 피, 개구리, 이, 피계파, 악도구, 매역이라고 하는 이 열 가지 재앙은 점점 세기를 강해지는 건데 그 중에 장자가 죽기 직전에 했던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 그래서 광야의 어둠에 대해서 미국의 아주 저명한 신학교인 고든코넬 신학교의 레니악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광야의 황량한 광경 뒤로 넘어갑니다.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게 했던 일광이 서서히 어둠에 압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이 와디의 벽들을 기어내려가 모든 골짜기의 바닥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루의 끝을 맞아 집으로 돌아오는 목자와 양떼는 침입해온 어둠에 잠식당합니다. 깊어가는 어둠 속에서 위험은 커져만 갑니다. 밤은 약탈자의 왕국입니다. 검은 하늘 덮개 아래서 온갖 해악이 판을 치기 마련입니다. 라고 광야의 어둠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어둠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의 밤과 같죠. 작년 초에 2016년이 이러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어둠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같이 볼까요? 욥기 10장인데요. 욥기 10장 구약성경 770페이지입니다. 욥기 10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아멘. 욥의 고백입니다. 짤마 벤트라고 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내 삶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짤마벳트. 죽음 같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지금 인생의 짤마벳트를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또 우리에게 우리가 희망을 가득 안고 시작한 2017년이 우리와 이 나라에게 짤마벳트의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다윗도 이 짤마벳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가 짤마벳트. 비록 내가 짤마벳트의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밤중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깨어 계시기 때문이죠. 시편 121편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짤마베트의 시간에서도 목자는 양떼를 결코 잊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용맹함과 지혜로움으로 양떼를 지켜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명한 해가 다시금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본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분들에게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얘기를 한 분도 있는데요. 설리라고 하는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설리란 영화 얘기하면은 설리라고 설리가 누군지 모르시면 안 되는데요. 여자 아이돌 중에 설리라는 가수가 있어요. 무슨 그룹이죠? FX예요. 설리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가 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설리라는 영화를 지난주에 봤습니다. 혹시 이렇게 새해 맞아서 혹시 좋은 영화 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설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로 더 유명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인 영화고요. 그 다음에 뭐 믿고 보는 배우라고 불려지는 탐 행크스가 주연인 그런 배우 영화입니다. 2009년 1월 15일입니다. 2009년 1월 15일 지금부터 7년 전이죠. 2009년 1월 15일 뉴욕 라과디아에서 이렇게 이륙한 뉴욕에 있는 공항이죠.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한 US 항공 소속의 1549편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새떼를 만납니다. 이륙하자마자 양쪽 엔진을 다 잃게 됩니다. 양쪽 엔진. 양쪽 엔진을 잃자마자 이 비행기의 기장이 설리 설렌버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유대인입니다. 이 기장이 부기장한테 매뉴얼을 보라고, 양쪽 엔진을 잃었을 때 어떻게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관제탑하고 계속 교신을 합니다. 관제탑에서는 다시 라과디아 공항으로 회항해라 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제 부기장은 엔진을 재점화할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계속 관제탑과 교신을 하면서 엔진을 재점화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엔진이 재점화되지 않고 이미 상당한 한 30초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죠. 본능적으로 라가디아 공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라가디아 공항 주변이 다 빌딩 숲이거든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판단하게 되고 허드슨강, 뉴욕과 뉴저지 사이를 흐르는 허드슨강에 착수해야겠다, 물에 착수해야겠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착수하게 되죠. 물에 착수하고 그 기장실에서 나가면서 승객의당에서 첫 번째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이베큐에잇, 이베큐에잇이라는 말을 외칩니다. 탈출하세요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탈출하세요. 나가자마자 영하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날씨입니다. 그리고 거의 얼기 직전에 강물로 뛰어들라고. 이베큐. 저는 지난주에 이 영화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11번을 다 보여줬는데 이 이베큐에잇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베큐 탈출. 그 이준석 선장이 이 말만 했으면, 정말 이 말만 했으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탈출하십시오. 이베큐에잇을 외칩니다. 승무원들, 여자 승무원들이 다리가 다치거든요. 착수하다가 바닥에 들리면서 다리가 다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 승객들을 챙깁니다.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문을 양쪽에 두 개씩, 네 개를 열어서 앞문 쪽에는 이렇게 구명함을 만들어 놓고 뒷문 쪽에 날개가 있으니까요. 날개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설리 기장은 맨 마지막까지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혹시 어디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해서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승객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비행 일지까지 다 챙겨서 비행기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에 도달해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생존자가 몇 명이냐. 이 비행기는 155명이 타 있다. 생존자가 몇 명이냐. 빨리 병원으로 가라. 그 US 에어라인 항공 관계자들이 병원으로 가십시오. 생존자를 확인하기 전까지 병원으로 갈 수 없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긴장한 상태에 있다가 유니폼을 벗지 않아요. 끝까지. 왜 기장님 유니폼 안 벗고 계세요? 생존자가 몇 명이냐. 155명이라는 것을 확인을 듣고 그제서야 유니폼을 벗습니다. 그제서야. 나중에 한번 영화를 꼭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비행기의 이 항해와 같다면, 이 비행과 같다면, 때때로 우리는 세대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의 양쪽 엔진이 다 망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이 설리와 같은 기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짤마베티에 이 죽음의 그림자의 그림자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은 시력도 안 좋죠. 한 10m 앞밖에 안 보인다 그래요. 최대 시력이 한 13m 정도. 후각도 굉장히 아주 무딥니다. 웬만하면 동물은 후각이나 시각 둘 중에 하나는 청각도 안 좋아요. 이빨도 없고요. 보호색도 없어가지고 그냥 색깔이 딱 티가 나요. 어디에 있든지. 물론 좀 더러워지긴 하지만은. 양이 전 세계에 몇 마리인지 아세요? 1억 3천만 마리입니다. 1억 3천만 그렇게 약한 양이 이토록 많을 수 있는 이유는 목자 때문이죠. 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목자에 대한 신뢰, 그 절대적 복종입니다. 목자가 털을 깎아도 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목자가 낙인을 찍어도 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되십시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고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십시오. 참된 신앙은 그 신앙의 대상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연민과 자비를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라고 질문하실 때 가인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죠. 형이 동생을 지켜야죠. 형이 동생을요.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우리들입니다.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쟤는요? 이번에 청문회 때 다 그랬죠. 왜 저한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전 정부에도 그랬어요.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악마성은 무책임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악마성입니까?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토록 대통령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이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라고 일관합니다. 그리고 앞서 기도한 대로 아무 책임도 없는 국민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10주째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준석 선장이 되겠습니까? 설리 설렘버그가 되겠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자신의 양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중까지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처럼 사랑하는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을 지키는 목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주의와 소비주의의 유혹에 빠져서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가치관과 생활방식은 결국 나 자신과 이 세상 전체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목자들처럼 자기의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양떼를 밤중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그런 목자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작년 1월 3일 설교 기억나세요? 너무 멋지죠? 작년에 1월 첫 번째 신년 설교 제목이 평화를 빕니다 했어요. 그 설교 제목도 평화였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알고 이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설교를 준비해놓고 작년 첫 번째 설교를 봤더니 평화를 빕니다 라는 설교였습니다. 양과 같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목자와 같이 양떼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2017년 비록 날개를 잃어버린 엔진을 잃어버린 비행기처럼 표류하는 대한민국 호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광명한 해를 다시 만나는 다시 만나게 하는 회사랑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